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신앙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셨어요. 예, 지난 한 주간도 무척 바쁘셨죠? 네, 뭐 바빴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예, 예. 네, 예. 요즘 그 해초 바다 나물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예. 바닷가를 사실 톡 못 갔었는데, 예. 이제 바닷가 가기도 이제 조금 차가운 네.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오히려 요맘때가 네. 바다에 있는 해초들은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시는 나물은 감태입니다. 감태는 어떤 바다 해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감태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예. 사실 저도 처음에는 감태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제가 그 한국에서 네. 그 전도사 시절에 네. 그 교회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고등부 교사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 제주도에까지 혼자 가셔서 예. 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네. 뭘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뭐 전도사님 뭐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데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랬는데 예. 해초로 뭐 건강식품을 네. 만드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런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 감태라고 예. 그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나는 감태를 가지고 이제 뭐 건강식품을 만들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뭘 새롭게 예.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예. 그때 사실은 이제 제주 감태에 대해서 조금 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 또 남부지방 전라도나 경상도 남부지방에 네. 네. 갯벌 있는 데에서는 네. 또 감태김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감태김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감태김치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말하는 감태하고 네. 또 이 뭇에서 네. 전라도나 경상도 예. 해안지방에서 말하는 감태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지금 뭐 봉비도가 저 인터넷에서 틀어놨는데 예.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네. 연녹색? 네. 저게 실처럼 가다랗게 네. 갯벌 같은데 많이 널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거는 저런 거를 또 이제 이 경상도나 전라도 해안가에서는 저걸 감태라고 하는데 예. 저거는 또 좀 사실은 가시파래 네. 파래 종류거든요. 예. 실타래 것처럼 쭉쭉 늘어져 있어서 예. 가시파래인데 또 저걸 또 이 감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감태는 예. 가시파래 감태 말고 예. 그 제주도에서 나는 그런 네. 감태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한국의 감태가 뉴질랜드에도 있나 보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감태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감태하고 생김새는 어떨까요? 저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은 예. 한국에서 제주도에서는 감태라고 하고 예. 또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반도가 돼 있잖아요. 예, 예. 남부지방 말고 네. 이렇게 동해안 지구 네. 부산 울산 쪽으로 이렇게 예. 올라가다 보면 예. 동해안 쪽으로도 이게 많이 나는데 예. 거기선 또 감태라고 안 하고 또 대왕이라고 해요. 예. 참 헷갈려서 예. 저도 뭐가 다를까 이렇게 봤는데 예.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 잎사귀가 네. 갈라졌느냐 갈라졌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예. 감태하고 대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감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 뭐 우리 노쇼에 살 때도 네. 지금 오클랜드 살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바닷가 산책을 가잖아요. 네. 뭐 타카푸나 위치 네. 어디 가면 네. 뭐 이렇게 그냥 머린 이파리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크게 해서, 예. 이렇게 자루가 이만큼 길게 해서, 네. 이렇게 떠내려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폭풍이 일고 나서 바닷가 보면 굉장히 많이 떠서, 아. 떠밀려온 것이, 쓸려온 것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느다란 것, 무슨 방울같이 조그만 거, 구슬같이 예, 예, 다는 거. 방울같은 그런 거 봤어요. 그런 예. 거는 모자바 아니고. 아. 그건 모자바 아니고. 네. 아니면 토시고. 네. 이제 대부분이 이파리가 조금 넓적하게 예. 이렇게 있는 거는 예. 바로 다 그게 감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태는 그 폭이 네.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예. 요 정도의 잎을 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머리 위에처럼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또 손가락 큰 손가락이나 아니면 뭐 굵은 거는 더 굵고 예. 긴 자루가 이렇게 예. 달려 있어서 맨 밑에 바위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막 이렇게 붙어 있게끔 돼 예. 있는 것 예. 그런 것이 바로 이 감태입니다. 예. 혹시 그 몇 년 전에 봉 PD는 축구 좋아해요? 네. 몇 년 전에 우리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월드컵 축구가 열렸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그냥 관중들이 막 불어대던 나팔 기억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권사님도 기억나세요? 예, 예. 예. 화면에 나오는 거 좀 봤죠. 뭘 부부젤라 기억나죠? 네. 이제 사실 부부젤라인데 그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예. 그래요. 이제 물론 그때 관중석에서 갖고 나온 부부젤라들은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제품으로 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예. 원래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부부젤라를 만들 때 사용하던 재료가 예. 원재료가 뭐냐면 바로 그 이 감태의 예. 줄기예요. 예. 감태 줄기. 감태 줄기가 예. 속이 비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려가지고 예. 속에를 깨끗이 한 다음에 아. 그걸 이제 나팔로 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완도에서 네. 세계 최초로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있었어요. 예. 올해도 2017년도도 올해도 하는데. 아 예. 그때 정말 세계 최초로 그 해조류 박람회라는 것이 예. 있었는데 예. 그때 소개된 것이 감태로 소개가 되지 않고 예. 대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감태와 대왕은 뭐 아주 전문가 아니면 식별하기 어려운데 사실 똑같다고 보면은 될 겁니다. 그냥 사춘지간 좀 되나 보네. 예. 왜 그러냐면 감태는 그 남부 전라도나 그 경상도 남해안 지방에서는 가시파래를 감태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 이 또 제주도 감태를 또 감태라고 부르기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대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그런 것이 용어가 네. 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예, 네. 그럼 감태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요? 예, 감태는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하고도 같이 나물반 하시는 분들이 바닷가에 예. 가면은 네. 목사님 이거 미역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미역은 아니고 예. 미역보단 좀 뻣뻣해요. 예. 다시마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근데 다시마는 사실은 이파리가 좀 넓어가지고 예. 길게 벤트형으로 예. 쭉 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미역 같은데 미역은 아니고 다시마 같은데 다시마는 아니고 아무튼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 왕가파르와 이렇게 페닌슐라에 물 빠진 데 가면 바닷가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든지 굉장히 많아요. 예. 뉴질랜드에. 여기 뭐 타카푸나나 이런 대본포트 이런 데 가도 보면 바위에 물 빠졌을 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양새는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미역이나 다시마하고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뭐냐면 첫째는 좀 더 뻣뻣해요. 예. 미역처럼 부드럽지도 않고. 예. 또 다시마하고는 비슷한데 미역이나 다시마는 맛이 그 떫은 맛, 쓴맛 같은 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감태는 쓴맛은 아니고 겉끄트머리 맛이 약간 써요. 예, 조금 마지막에, 써요. 예. 예, 마지막에. 예. 처음부터 먹을 때 쓰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네. 딱 좀 먹고 나면 조금 쓰네? 이 정도의 쓴맛이 예. 나고 네. 조금 떫은 맛이 있고 예. 예. 자, 그래서 조금 이 감태를 식탁에 바로 이렇게 올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예. 뻣뻣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새순이나 예. 부드러운 거 그런 예. 거는 뭐 저도 데쳐서 바로 쌈싸 먹어도 네. 뭐 괜찮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감태가 가지고 있는 그 떫은 맛 예. 혹은 이 쓴 맛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항산화 물질인 탄닌성 네. 성분이 네. 미역이나 다시마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로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분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데 그러네요. 어떤 불면증 예. 어떤 치료나 네. 또 자꾸 이제 우리의 상태가 심장이나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예. 또 경련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당뇨 환자다 보니까 저녁에 예. 잘 때도 무릎 그 종아리 아래쪽에 굉장히 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 쥐나는 거요? 쥐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쑤셔대고 그래서 예.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 예. 이런 거에 좀 개선하는데 또 도와주기도 하고. 예. 혈관 개선에도 좋고 예. 또 전문가들의 말하면 뇌세포 회복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태도 여느 해조류가 다 그런 것처럼 예. 요오드 성분도 네. 많고 네. 또 철분이나 예. 칼슘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예. 풍부하고 예. 또 해조류 특징들이 뭐예요? 알갱산이 예. 굉장히 풍부하죠. 예.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코이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나중에 좀 한번 설명을 예. 한번 예. 후코이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예. 하고 싶은데 예. 또 그 외에도 비타민 A나 C가 많아서 토시나 뭐 이런 것처럼 항산화 네. 물질이 굉장히 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감태를 이용한 그 이제 이런 건강 보조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제주도 같은 데서는 말려 가지고 갈아서 환으로 만들어서 예. 나오기도 하고 예. 다시마 환, 다시마 가루 이런 건 들어보셨죠? 예. 이제 감태도 그런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뻣뻣하고 맛있어서 식용으로는 외면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영양소는 많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외면하기에는 아까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는지요? 예, 뭐 이것도요. 네. 사실은 못 먹는다라고 딱 이게 하지 말고 예. 어떻게 응용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면 예. 의외로 예. 또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그 오타고 대학에 네. 버니든의 오타고 대학에 뭐가 있냐면 뉴질랜드 마린 스터디 센터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거든요. 예. 그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제 셀리라고 하는 셀리 카슨이라고 하는 네. 여자 교수님이신데 네. 이분이 카나다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카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카나다도 이제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서 그런지 뉴질랜드에 와서 의외로 섬나라인데 이런 연구가 좀 미진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네. 그런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에다가 네. 마린 스터디 센터라는 것을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아주 예. 재밌게 연구소를 활동을 해요. 예. 해양생물에 대해서 표본조사도 하고 예. 해서 샘플링을 하기도 하지만 예. 특히 어린아이들, 네. 가족 단위들 이렇게 네. 모집해서 그룹을 예. 해서 진짜 바닷가에 나가서 해양생물들, 예. 해초 같은 거를 예. 하나하나씩 만져보고 또 이렇게 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뭐냐면 네. 이제 이런 해조류에 대해서 어떻게 식용 문제, 네. 어떻게 먹을 거, 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 딱 하나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감태를 가지고 네. 감태 이파리를 가지고 칩스를 만들었어요. 아. 칩스라는 것이 사실 저도 칩스, 그러니까 뭐 칩스 하면 꼭 감자나 고구마 예. 칩스만 생각할지 예. 모르겠지만 예. 사실 칩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은 해조류를 가지고 칩스를 만들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부각이죠. 부각.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그거를 기름에 튀겨서 예. 거기다 뭐 더 맛있게 했겠죠. 그렇죠. 소금을 하든지 예. 설탕을 뿌리든지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길다랗게 네. 칩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로 집에서 한번 부각을 만들어봤었거든요. 예. 만들어봤는데 뭐 그 셀리 교수가 한 거나 뭐 제가 한 거나 사실 똑같죠. 예. 그리고 날 것으로 먹으면 네. 끝 맛이 예. 좀 쌉싸름한 예. 그런 쓴맛, 예. 떫은 맛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린잎을 골라가지고 예.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교회에 예. 해초 여러 가지로 섞어가지고 예. 예. 한번 초고추장 무침해서 네. 가져간 적 있죠. 네, 네. 그때 뭐 젊은 애들은 잘 안 먹긴 하지만 저는 잘 먹었는데요. 우리 저기 여자 어른들은 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예. 괜찮네, 괜찮네. 예. 그래서 그때 이용했던 것이 이제 이 감태하고 지난번 소개했던 예. 또 곰피하고 예. 이런 거 제가 같이 넣어서 했던 겁니다. 예. 이게 뭐 데쳐가지고 볶아도 괜찮고요. 네. 말려두었다가 다시마 육수 내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네. 또 뭐 기회 되면은 말린 거 분말로 갈아가지고 예. 이렇게 양념으로 네, 예. 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는 그냥 뻣뻣하고 맛있어서 아우 이거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항산화 물질인 탄닌 성분이 네. 미역이나 다시마에 비해서 10배나 더 네. 많다고 하니까 예. 감태도 뭐 바닷가에 가서 조금 이렇게 조금 갔다가 또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감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나는 자유해 이제 신앙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애청자 한 분이 독자 사연함에 남기신 짧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신앙상담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의 드렸던 것에 대하여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끔 진짜였는지 꿈이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에서의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다른 분들도 이런 느낌을 느끼시는 적이 있나 궁금하네요. 예. 네, 목사님 오늘 상담은 사연함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지난번 한번 상담을 요청해 오셨던 분 같아요. 네, 답변에, 그러네요. 예, 예. 답변에 대해 감사의 인사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화면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릴 적에 있었던 아슬아한 기억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누구나 그런 생각에 잠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뭐 우리 예. 내담자 혼자만 예.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을 하려다가 예. 아, 그냥 한번 방송에서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뭐 하여튼 사연함에 궁금증을 남기신 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런 거 말고도 예. 때때로는 나만 그런 건가?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만 별난 건가? 이런 고민들에 빠질 때가 사실은 누구나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사실 지나치면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 예. 오늘 내담자께서 그 어릴 적에 그 아슬아한 기억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권사님도 이런 생각에 젖어보시면 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 예, 예. 예, 저도 그렇거든요. 네.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어릴 적 것을 생각해보고 아 그때 그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꿈꾸는 것인지 예? 예, 예. 현실인지 아닌지 예. 참 이렇게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좋은 것 같고 예. 또 어릴 적 일을 자꾸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 예. 이제 뭐 권사님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예. 오히려 더 건강하시다는 그런 증거예요. 예. 오늘 이 내담자 분께서는 네. 연세가 어떠신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 걱정 마시고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네. 또 그런 거를 또 뭐 글로도 써보시고 예. 또 누구와 같이 대화도 해보시고 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예. 그 전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이창국 선생님의 수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수필을 한번 조금 읽어봤는데 예. 그 노인과 꿈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에요. 예. 근데 어쩌면 이분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예. 제가 이 이창국 선생님의 그 수필 예. 노인과 꿈 예. 읽다가 조금 읽어드릴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예. 꿈속에서 나는 자주 강가를 걷고 있었다. 걷다 보면 주인 없는 낚싯대 하나가 받침대 위에 고이 고여 있었고 낚싯줄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으나 찌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예. 갑자기 조용하게 떠 있던 찌가 요란하게 상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휘어지는 낚싯대와 팽팽한 낚싯줄에서 낚시에 물린 물고기의 크기를 직감적으로 느낀다. 물고기는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물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번쩍이면서 하얗게 빛나는 물고기의 배를 본다. 엄청나게 크다. 마침내 물고기를 못에 끌어올려 놓은 순간 나는 잠을 깬다. 아쉽게도 꿈이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예. 이런 꿈도 자주 꾸었다. 어항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헤엄쳐 나갔다. 아마 그 어항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예, 하시나 봐요. 예, 예. 피라미드는 마치 보석 상자 속에 수많은 각종 보석들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내가 접근하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피라미드는 어항을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면서 어항을 잡고 있는 나의 손가락에 부딪혔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 피라미드의 주둥이가 나의 손가락에 부딪히던 그 부드러운 충격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이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꿈이기도 하였고 생시이기도 하였다. 그죠? 예. 어쩌면 오늘 내담자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내담자께서도 예. 그런 생각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접지 마시고 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건강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릴 적의 일들에 대한 꿈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릴 적 일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럼요. 뭐 오히려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나이가 들수록 자꾸 기억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다 걱정하고 예. 또 자녀들도 아 우리 이제 엄마 다 됐어 자꾸 막 그러냐 왜 기억 안 나 엄마 그것도 글쎄 나는 그런 기억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예. 모녀지간에 예. 대화하는 거를 저도 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자꾸 어릴 적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죠. 예. 건강하다는 증거고 예. 아무튼 꿈인지 생시인지 아련하게 기억 되는 일들이 네. 그 인생의 말년을 보다 즐겁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소소한 기억들이 나면은 예. 그런 거를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기도 하고 또 글로도 표현하고 예. 하면은 더욱 건강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목사님, 이왕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쭤보는데요. 네. 꿈에 대해 말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꿈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예. 교회 안에서도 예. 뭐 꿈 이야기나 뭐 어떤 것 때문에 괜히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 그런 예. 경우도 있는데 예.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예. 언젠가 제가 우리 방송국에서 어느 목사님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자꾸 뭐 뭘 봤다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까지 와서 예. 목사님 제가요 환상을 봤는데요 예. 그런 얘기하면서 예. 다른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교회가 한바탕 그렇게 힘들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해서 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담이 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 꿈과 환상에 대한 예, 예, 예. 주제로 상담을 예.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오늘 물론 오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사실 조심스럽죠. 예. 예. 그럼 꿈과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제 우선 꿈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네. 사실 뭐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꿈 예. 꾸시죠. 네네. 엔비디도 꿈 꾸시죠. 그렇죠. 그래서 꿈은 인간의 삶의 일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예.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꿈과 현실의 문제는 또 매우 오래된 이야기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사실 벗어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 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예. 그 해몽, 예, 예. 해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해몽학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꿈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예. 또 안 좋은 쪽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 예. 또한 꿈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은 저는 꿈을 안 꿔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예. 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네. 수면 시간에 적게는 20%, 많게는 한 30, 40%는 예. 꿈을 꾸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예. 만약에 꿈을 안 꾸면은 만약에 사실은 예, 예. 진짜 안 꾼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 예. 이 긴장감, 예. 불안감 예.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꿈을 안 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의 생활 속에서 더 긴장하고 예. 더 불안감을 많이 갖고 또 기억 장애나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이 예, 나타나게 된다고 하기도 해요. 예. 그런 것이 오히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꿈을 꾸지 않으면 예. 오히려 그 다음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평소보다 오히려 더 당황하고 예.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능력이 조금 힘들어지고 아. 이런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꿈을 꾸는 게 정신건강이나 생활적으로 예. 좋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꿈을 신비로운 현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빌리면은 예.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자기 그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말을 네.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심중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 뭐에 관심을 많이 두고 예. 또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반복해서 이상하다. 어제도 그런 꿈을 꿨는데 오늘도 또 그런 꿈을 꿨어. 이런 예. 경우가 있다면 예. 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하고 집착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고 예. 또 이제 그에 대한 문제의 근원을 찾고 예. 또 자꾸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아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자기의 삶이 또 새롭게 네. 설정되기 때문에 네. 실제 생활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꿈이라는 것이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이제 꿈에 집착해서 예. 예. 생활하면 나 어제 그런 꿈을 꿨어. 두 번이나 꿨어. 그리고 모든 생활을 그냥 꿈에 맞춰서 생활하려면은 예. 오히려 예.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예. 생활하는 것이 좋겠죠. 예. 성경에도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날의 우리 기독신자들은 꿈에 대해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선 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꿈은 의학적으로든지 과학적으로든지 예. 이해할 수 있고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도 네.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과의 관계에서 예. 이 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내가 누구하고 어디 싸워가지고 이런 꿈을 꿨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예, 예. 하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꿈이 성경적으로 맞나 예.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면 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은 아닌데 예.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꿈을 사용하셨고 예, 예.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 신앙적으로 그것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면이 오히려 더 낫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꿈 이야기도 네. 많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오늘날에 크리스천들이 꿈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럼 성경에 나오는 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꿈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 하셨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꿈은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지닌 생각들에 대한 어떤 그림이다. 네. 자기 어떤 뭐 하고자 하는 일, 예. 뭐 욕심, 네. 욕망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표출될 수도 있죠. 꿈을 네. 통해서 네. 예.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꿈,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 꿈은 네. 성경에 나온 꿈 이야기를 쭉 한번 보세요. 뭐 요셉의 꿈이라든가 예. 노아의 꿈이라든가 쭉 보면은요 예.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그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네. 이타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어요. 이타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예. 쉽게 말하면 뭐 이타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 예.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들은 예. 예.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어느 사람의 꿈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보려고, 내가 그리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것을 예. 내가 보는 거죠. 예. 그게 다르다는 거죠. 예. 가령 요셉의 경우를 보면 예. 요셉이 정말 자기 형제들에게 우월감을 갖고 있는 마음속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실 예. 요셉도 꿈을 꿀 때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예, 예, 예. 내가 이 꿈을 예고를 하면은 형제들이 좋아할까? 아니죠. 예. 뭐 이거 꿀밤이나 한 대 맞고 네. 야단이나 맞지 왕따 예. 당하고 예. 그런 거를 본인도 아는 그런 나이거든요. 예. 결국 그런 거는 뭐냐면 자기 어떤 사사로운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예. 욕심 이런 것들이 꿈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 요셉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야금 그에 대한 어떤 삶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요셉의 아비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비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예. 아,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니 너는 하면서 야단만 친 것이 아니라 예. 왜 저 아이가 저런 꿈을 이야기를 할까? 예. 그거를 마음속에 예, 담아두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뭐냐면 아,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 예.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예. 아들을 통해서 본 거죠. 네. 네.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꿈도 똑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꿈을 꾸고 예. 요엘도 예. 꿈을 꾸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또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꿈을 꾸고 예. 마리아도 또 꿈을 꾸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다 그런 꿈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예.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꿈꾸고 보았던 것이지 예. 인간의 사사로운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이 표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 성경에 나오는 꿈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네요. 예.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활에서도 꿈 이야기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현실인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 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의 어떤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또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들이 네.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뭐 내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잘 아니죠.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주변에서 가끔 그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 우리 조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또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답지도 않은 그런 접근 방법으로 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자꾸 세상에 뭐 그 해몽하는 거, 채몽책 이런 거를 자꾸 뭐 들먹이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쳐서 이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또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확인하고 또 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의 통속적인 꿈에 대한 해몽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뭐 자신의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타적, 즉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이다 이런 쪽으로만 천편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예언의 뭐 은사를 받았느니 투시의 은사를 받았느니 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뭐 굉장히 뭐 강한 뭐 하나님의 헌신이 요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곤란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렇죠.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밑바탕이 성경, 그렇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일이 많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결론을 딱 먼저 내리기 전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뉴질랜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뉴질랜드에 오셨어요? 정말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뭐 어떤 뜻 같은데 그런데 그래 어떤 그 저기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셨다면 분명히 뭐 어떤 그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왔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뭐야? 항상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내 안에 내주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생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는데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아침 저녁 공기 차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